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세상의 나라가 어떤지 이 본문이 가르쳐 준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라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과 순서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철학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정부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 두 정부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가치 리스트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치의 순서가 어떤 현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 나라의 방식, 이 세상 나라의 삶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검과 뭉치라는 그것으로 대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자신의 뜻이 중심이 되면서 검과 뭉치를 내세워서 돈, 권력, 성공, 명예로 이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을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죠. 세상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 배부른 자요 어떤 이 세상의 권력과 돈 그것이 가진 사람들 그것이 풍성한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그 말 속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성공, 명예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나라에는요 이런 것들이 항상 가치 리스트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은 검과 뭉치로 대변되는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덕과 윤리 마치 유다가 예수님에게 선생 랍비라고 부르고 또 그 입맞춤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이용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은요 신앙까지도 이용해서 그런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정부가 아무리 바뀌고 바뀐다 할지라도요 그 순서가 살짝 미세 조정될 뿐이지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같은 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장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이 49절에 등장하는 단어 성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나라처럼 검과 뭉치 어떤 힘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라는 그 방식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나라는요 세상 나라가 초라하게 여기는 그것을 소중하게 소중한 가치 리스트로 둔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다시 누가복음 6장 그 20절, 22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아까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아 6장 20장 20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바꾸어 꿰차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22절에 있는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언제나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 세상 나라의 가치 리스트 바닥에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리스트에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 약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버림받는 자, 고난받는 자 그것이 그 가치 리스트에 귀한 것으로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추구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검과 뭉치, 돈과 권력, 명예, 지위가 있어야지만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가난과 약함, 고난과 버림받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전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시고 약함으로 또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을 이러한 약함들이 이런 십자가가 말씀을 이루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하기까지 하다. 그것을 그런 역설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가득한 곳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본으로 삼고 따라간다면 마치 뱁새가 황새 쫓는 것처럼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분처럼 완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힘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받아야 할 그 마땅한 것들,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온 우주의 부를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요 참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온 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검과 뭉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 자기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쫓는 그 삶이 겉모양은 화려하고 강력하고 멋있어 보이고 잠깐의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 결과, 그 궁극적인 것이 그 결과가 멸망이며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 신자는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권력과 돈, 명예, 지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때문에 가난과 고난, 약함과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보시면 이러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방식, 그 검과 뭉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또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약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고난받는 그 길로 당당히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귀한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과 은혜와 그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